봐주길 바래 그 누군가가 넌 모른 척 눈을 감는 You bad bad bad boy You so bad bad bad bad 널 Meet me, Mr. Rock This World